지겹게 했던 너의 투정 지난 날 자꾸 되새겨도 희미해져가고 눈물도 널 가리고 아직 너의 흔적들이 습관처럼 널 찾는데 Baby listen my heart 그때 없지만 Missing your heart 내 맘 다 아는 너잖아 거짓말 한 거지 장난치는 거지 내게 돌아와 이젠 끝이라고 화내고 소리쳐봐 전화길 붙잡고 밤새며 했던 사소한 말도 괜찮아 내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시작이란 것도 못하는데 Baby listen my heart 그때 없지만 볼 수 있다.